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핵심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듯이 왕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대통령이시고 왕이시고 그래서 그 주권과 통치를 행하시며 다스리신다.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 나라와 주대심, 주님 대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또 그 중요성을 잠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시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먼저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만물은 모든 만물이죠.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주인이다. 이런 것이죠. 이 골로새서 1장은 우리 수요일에 골로새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찬송을 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 1장에 있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찬송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왔고 또 그를 위해서 존재하며 바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찬송했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송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도들이 주님이라 부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다. 주인이다라는 말은 주님이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찬송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그 주대심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찬송했는가 가만히 좀 보시면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거기에 보면은 만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그 만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늘이 있죠. 거기 16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땅에서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그러면은 하늘에서 땅에서 이 두 영역을 말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들이 찬송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주인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만물이라는 걸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면 예. 만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만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눴어요. 하늘이라는 영역이 있고 땅이라는 영역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늘의 영역이 있고 땅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 영역이 있고 땅의 영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다 만물에 속하지 않겠어요? 그 만물을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눠봤어요. 1번은 뭐냐면 하늘에서 보이는 것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2번은 뭐예요? 땅에서 보이는 것. 그다음에 3번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것. 4번은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네 가지면 모든 만물을 다 포괄할 수 있겠죠. 여기 예외인 게 또 있을까요? 추가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없겠죠. 모든 만물 하면 이것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게 없겠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보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여기 적어드린 대로 뭐가 있어요? 해, 그렇죠? 달, 별, 그리고 온 우주. 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무한한 그 우주.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보이는 것들이죠. 해, 달, 별, 뭐 우주 다 보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별 끝, 우주 끝에 있는 그 별들을 직접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이 하늘에 보이는 것들, 이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가 다 만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17절도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17절도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해와 달과 이 별, 이 온 우주보다 누가 먼저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7절 모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쉽게 이해하면은 보존하신다. 해가 뜨지 않습니까? 해가 지죠. 그럼 저절로 해가 뜨고 질까요? 그렇지 않죠. 해가 지고 뜨는 것, 달이 지고 뜨는 것, 별이 움직이는 것, 그 모든 것 그 전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것을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게 함께 섰다는 말이에요. 함께 섰다.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것이 발각되면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는 지하 토굴을 파고 땅속 몇 층을 내려가서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들은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삶이 행복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도 로마의 근교에 가면 그 콜로세움이라는 유명한 그 경기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멀지 않은 지역의 남서쪽으로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많은 지하 무덤이라고 해야 될지 거처라고 해야 될지 그게 1층, 2층, 3층 수없이 미로로 연결된 몇 킬로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서 제가 무덤인지 거처하는 곳인지 말하기 어렵다라는 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힙니다. 왜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곧 순교였기 때문에 그 지하 토굴에서 토굴도 더 이게 몇 층을 쌓아 내려가면서 거기에 방을 만들고 또 거기서 생활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면은 그 거기 흙은요. 우리 마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한 칸이 돼 있잖아요. 딱 이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카타콤에 가시면 딱 그 벽이 이렇게 이 아주 길지도 않아요. 우리 요만한 요만한 통로 정도 되는 요런 것에 양 옆으로 이 벽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정도의 흙을 파놨어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그게 잠자리고 그리고 죽으면 거기에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돌로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고 생활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발굴된 유적들을 보면은 그렇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유적의 그 그림을 보면은요, 어떤 여인이 그런 말씀 예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여인이 이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이제 엽서로 만든 건데 사진으로 어떻게 죽었는가? 참수를 당했어요. 참수는 뭐죠? 목을 베인 거예요. 그래서 목을 베어서 죽었는데 이제 그 목 베인 그 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죽어 있는데 누워 있는데 어떻게 누워 있냐면 손가락을 세 개를 이러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을 믿고 구원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나올? 외적인 환경을 보면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그런 얘기도 있죠. 일본의 어떤 그 왕족인지 아니면 어떤 누군지 거기를 들어갔다가 가이드 없이 들어갔다가 못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면은 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발굴된 데까지만 가이드와 함께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를 정도로 깊고 또 미로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도 행복한 삶이었다고. 그런 곳에 살면서도 감사하고 그런 곳에 살면서도 찬송하고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바로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송한 것을 보면은 하늘에 보이는 것들 그 온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영역은 뭐예요? 땅에서 보이는 것이 있죠. 땅에서 보이는 것. 만물에. 땅에서 보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 모든 만물. 그렇죠. 이런 풀, 나무, 뭐 모든 꽃, 뭐 숲, 새, 뭐 짐승. 모든 자연 만물이 다 그 만물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을 이 자연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물들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만 그렇습니까? 심지어 사람이 만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만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만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거기 본문에 16절을 보시면 거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요 표현들이요. 요 표현들이 뭘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보았더니 이것은 아마도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계,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을 그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 대한 그 골로새 교회 당시에는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숭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들까지도 만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 주권, 그 권세, 그 통치 이 모든 것들 이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고 그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고 그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아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좀 낯선 것인데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거기 보시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평강이라는 게 보이세요? 진리라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평화가 있지요. 진리가 있지요. 뭐 은혜가 있지요. 긍휼이 있지요. 땅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역시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만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떨어뜨리면 이거 깨지면 안 되겠죠? 예. 그게 무슨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이에요. 물건은 이렇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데서 아랑거리고 떨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갑자기 씁니까? 아니죠. 튕겨 나가죠. 이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뭐 수학에도 법칙이 있고 또 여러 과학의 법칙이 있고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지만 그걸 볼 수 있습니까? 그 자체를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법칙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 법칙을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저절로 그냥 그런 게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땅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시간. 여러분 시간이 보이세요? 저기 시계가 있는데 저는 시계를 보면은 시간이 보이는 겁니까? 아니죠. 시간. 우리는 지금 7시 58분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사는 그 캐나다는 지금 몇 시예요? 아침 5시입니다. 아침 5시인가 9시인가 지금 저도 헷갈리네요. 시간이 보이는 것 같지만 달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보이지 않아요. 이 땅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냥 저절로 있어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만드셨고 그 시간을 지배하시고 보존하시고 운행하신다. 땅에 있으나 보이지 않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가를 이런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우주를 보면서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것이구나. 이 땅의 자연 만물을 보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자연 법칙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림의 표현들이구나.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자요. 또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을 보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성도들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송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했던 것이죠.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며 지키시는 주인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에는 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과 그 찬송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주제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죠. 여러분 앞에 보이시나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1장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그 찬송하고 고백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2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앞에서 찬송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안에서 행하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자.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자라서 그 안에서 견고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앞에 있는 그림처럼 네 가지, 하늘에 보이는 것, 땅에 보이는 것,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 땅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구체적으로 해와 달과 별, 또 자연 만물, 인간이 만든 것, 천사들까지도, 그리고 이 자연 법칙과 그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바로 내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주인이신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보통 오늘 우리 그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풍산무쳐 타면서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통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천국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무슨 말을 또 썼죠?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그 천당이면 무슨 보통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천당 뭐라 그래요?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당은 보통 인간이 사후에 가게 되는 좋은 곳. 보통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천당,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것을 그 주대심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영혼이 이제 죽게 되면 천당에 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죽지 않고 천당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것만으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지금 이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그 찬송과 내용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천당 가는 것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의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만의 주인입니까? 내 영혼만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저 내 영혼의 주인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이 해와 달과 이 우주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심지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자연 법칙과 모든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이 내 영혼만의 주인이시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면, 그러면 우리는 은연 중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 가볍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만 내 영혼만의 주인인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만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그 이후에 천당 가니까. 그러니 내 몸으로 무슨 짓을 하든, 내 생각으로 무슨 짓을 하든, 내 삶으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영혼만 천국 가면, 천당 가면 다 된 것이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뭐 물론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겠지만 그런 의도하지 않은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주인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라 그러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아니 죽어서 영혼 천국 가면 그만인데 뭐하러 남편을, 뭐하러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천생 연분. 아니 저는 왜 자꾸 이 생각만 나죠? 천생 연분 그렇게 기대했는데 뭐라 그래요? 왼수. 평생 왼수.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참 평생 왼수 같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뭐 전혀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귀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왜요? 만약에 영혼만,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면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살아서 그 미운 꼴, 그 싫은 꼴 왜 다 그거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이 땅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내 몸이나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근데 뭐예요? 이 모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소중히 하고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을,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 자녀들을 믿음과 그 주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거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간다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를 모입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됐지. 왜 예배당에 모이고 왜 공동체로 모이고 왜 주님을 향한 그 꿈들을 꾸며 비전들을 행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왜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거기까지입니까? 앞에 그 2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번은 이 땅에 보이는 것. 여러분 학교, 직장, 일터. 여러분 그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요? 그 일터의 주인도 주님이다라고 고백한. 내가 비록 만약에 고용 노동자다, 근로자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터가 그 일터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그 고용주겠죠.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 사람 예수님 믿지도 않고 때로는 그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내게 악을 행할 때 내가 일한 것만큼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내 그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일한 만큼 대가도 주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그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일터에서 주님께 대야 듯 해야 됩니까? 왜요? 그 일터가, 그 일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나라가 불의하고 가진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정부라고 한다면 왜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됩니까? 왜 성경에서는 그런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까? 왜요? 이 나라와 이 역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내가 믿고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은요,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어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찬송에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에 대한 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내 영혼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 내 몸, 내 소유, 내 가정,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와 이 역사와 이 모든 만물,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만물의 주인이 바로 내가 믿고 신뢰하며 내가 주님이라 부르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그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주인이다,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달리 표현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청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몸도 내 소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주인이 내게 몸을 주었고 내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내게 자녀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민족과 나라를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써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게 문화의 비유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를 청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청직이. 여러분, 우리 집사가 있죠. 집사. 이 집사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를 왜 세웁니까? 왜 집사를 임명하죠? 바로 청지기적인 사명을, 교회가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그 일을 바로 청지기인 집사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라고 세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집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도록, 말하자면 라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집사다, 청직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예,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명, 저희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생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 하나님께,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생명을 가치 있게, 그 생명답게, 아름답게, 복되게, 영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인생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두 번째 보시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 말하는 부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셔서 그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재물에 관한 것, 돈에 관한 것, 소유물에 관해서도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의 그 진정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편 39편 4절 5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땅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의 주인도 역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어떻게 값지게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7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재능, 은사 역시 뭡니까? 이 땅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은사 재능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있죠. 그것도 역시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다. 내게 어떤 재능이 있다. 그것이 기도든 섬김이든 봉사든 또 가르치는 것이든 또 여러 가지 그 모든 어떤 은사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주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하려고요? 거기 뭐라 그럽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나나 잘 되라고, 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 그것이 생명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은사든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청지기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실 때는요. 내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은사, 내 생명, 내 재물, 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주님에서 그 주님의 인정하는 그 영역이 내 영혼에서 그치를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책임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말하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가라. 곧 그 안에서 행하는 삶,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영광된 모습이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송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는 그 주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당장에는 다른 것 같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또 창조주시며 또 그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맡기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십시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주님이 위대한 만큼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도 함께 위대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